내면 다 모두 다 버리고 사랑이 죽은 말은 깊은 말을 모두 노래해 미쳐 있던 나의 사랑만큼 뛰면서 소리쳐 내가 버텨 가야 하는 인생 속에 미쳐 갇혀 힘들다 하려도 그대와 나의 작은 사랑으로 가슴이 새기고 기쁘게 보는 걸 이겨가 명답고 생각나라요 나도 그댈 바라보고 있는 건 그저 작은 고집 때문에 너의 마음을 감춰둔 거죠 어차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가치 다 넘어나 둘이서 하나가 되는 빛이 모든 걸 내 맘 안에 뭘 하든 뭐든 간에 인생의 저기 끝에 우리가 같이 받아도 끝에 나를 담고 모든 걸 다 맡기고 기쁨에 너와 내 사랑해